최근 조선에서 동물성 펩티드계 영양식품을 처음으로 개발하고 생산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평양 곡산 공장의 기술 집단과 해당 과학자들은 사람들의 인체 건강은 물론 영양 강화와 약리 작용에서 대단한 효과를 나타내는 펩티드 단백질을 가지고 영양 과자, 우유, 기름, 사탕, 단목 등근 10종의 영양식품들을 개발하고 그 생산의 공업화도 우리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얼마 전에 있은 제32차 전국과학기술축전과 평양국제공항 및 가정용 의료기구 부문 과학기술 전시회에서 이 영양식품들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